sit down, down, down, down. 이 꼬리는 up, go up, high, high, high. Mystery, I cannot explain it. 아무도 여기 못 들어오게 기적사수의 exit only. 메시 버튼 하나인데 어떻게 다 설명이 돼. So weird, so weird, so weird, so weird. Whoa, whoa, whoa. 그러니까 내가 너를, 아니 그러니까 너도 나를. So real, so real, is it real? 알고 보면 mysterious.